마다 행복이 웃음 넘치나니 이 밤도 천손길 걷고 계시 장부님 생각 간절해라 사랑의 여람 지켜 아버지는 천손이 계신다 장군님 천손길 헤치시며 빗바람 모두 가려주니 사랑이 우리 집 창가에는 언제나 햇빛 따뜻해라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여람 지켜 장군님 로고 잊지 말자